세르게이 니하이에브 러시아 연해변강 행정부 부장관이 등이 만경대를 방문했습니다. 손님들은 이 밖에 대동강 화수종합농장, 대동강 돼지공장, 자연박물관, 중앙동물원 등을 참관했으며 해방탑에 꽃다발을 진정했습니다.